사람은 아무나 꽃처럼 가지가 없어서 그렇게도 외로운 걸까. 드넓은 바다를 나약한 두 팔만 가지고 쉴 새 없이 떠다닐 사람은 아무나 꽃처럼 가지가 없어서 그렇게도 외로운 걸까. 드넓은 바다를 나 약한 두 팔만 가지고 쉴 새 없이 떠다닐 할 만한 걸. 사람은 아무나 꽃처럼 가지가 없어서 그렇게도 외로운 걸까. 드넓은 바다를 나 약한 두 팔만 가지고 쉴 새 없이 떠다닐

사람은 나무나 꽃처럼 가지가 없어서 그렇게도 외로운 걸까. 드넓은 바다를 나약한 두 팔만 가지고 쉴새 없이 떠다닐 사람은 나무나 꽃처럼 가지가 없어서 그렇게도 외로운 걸까. 드넓은 바다를 나 약한 두 팔만 가지고 쉴 새 없이 떠다닐 사람은 나무나 꽃처럼 가지가 없어서 그렇게도 외로운 걸까. 드넓은 바다를 나약한 두 팔만 가지고 쉴새 없이 떠다닐 목소리뿐 보이는 것들. 사랑은 아무나 꽃처럼 가지가 없어서 그렇게도 외로운 걸까. 드넓은 바다를 나약한 두 팔만 가지고 쉴 새 없이 떠다니 사람은 아무나 꽃처럼 가지가 없어서 그렇게도 외로운 걸까. 드넓은 바다를 나 약한 두 팔만 가지고 쉴 새 없이 떠다닐 사랑은 아무나 꽃처럼 가지가 없어서 그렇게도 외로운 걸까. 드넓은 바다를 나 약한 두 팔만 가지고 쉴 새 없이 떠다닐 가지고 평생토록